tell me 사랑을 말해줘 tell me 네 사랑 전해줘 love me 내 품에 안겨줘 kiss me 너만을 사랑해 네가 웃을 때 난 바보처럼 내가 널 볼 때 넌 마치 예쁜 인형처럼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두근거려 너 때문에 난 하루하루 행복해져 I want you all my love 너는 바람봤죠 너만을 사랑해 세상 모두 변해도 All my love 너만 보면 뛰는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남고있을게 사랑 고백해 love you 내 손을 잡아줘 kiss you 영원히 사랑해 네가 들려주는 음악처럼 네가 들려주는 달콤한 콧노래처럼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했죠 매일 듣고 싶어 사랑해 너 I want you all my love 너만 사랑했죠 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변해도 Oh my love 너를 그린 작은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안고 있을게 L.O.V.E. girl 내 손을 잡고 봐 L.O.V.E. girl 나를 믿고 봐 L.O.V.E. boy Yes, make it right in the sky L.O.V.E. boy I won't take it there, baby 너만 바라봤죠 너만을 사랑해 세상 모두 변해도 Oh my love 너만 보면 뛰는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안고 있을게 L.O.V.E. girl take my hands L.O.V.E. grab my hands L.O.V.E. kiss me and fly to the sky L.O.V.E. boy I won't take you there baby